한국 콘텐츠 중국 자본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 리징날 어짜이 문화전매유한공사 총재는 지난 28일 더벨과 국제대학 혁신연맹이 주최하고 원아시아와 러짜이가 주관한 본투 글로벌 캠프에서 더벨과 만나 한중 양국 간 문화 콘텐츠 협력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리 총재는 한국 콘텐츠의 강점은 어느 특정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시나리오, 기획, 제작, 원소스, 멀티유저 등 문화 콘텐츠 전반에 걸쳐 우수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동양 문화권에 대한 관심과 경쟁력은 양국의 새로운 도약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짜이는 국제대학 혁신연맹 산하의 문화 및 교육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회사다. 글로벌 대학과 문화투자기구를 중심으로 영상이나 문화 콘텐츠 제작은 물론 관련 분야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 창의 관련 산업에 합작을 추진해왔고 해외 기업의 중국 내 문화 산업 진출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는 동양적 시나리오나 가치관을 글로벌 시장에 접목시키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이라며 양국이 동일한 문화권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기대했다. 리 총재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고민도 내비쳤다. 리 총재는 한중 양국은 비슷한 문화에도 다른 언어 탓에 광범위한 형태로 발전하지 못했다며 이번 스타트업과의 협력 추진을 통해 영상 분야를 비롯해 문화 산업 전반에서 양국이 가진 경쟁력을 공유하고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짜이는 이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양 문화권에서의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주도했다며 아직 한국 스타트업의 인큐베이팅에 나서지 않았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 기업 발굴과 지원에 나서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러짜이는 엑셀러레이터 업무 외에도 관련 산업의 기술 교류를 위해 국제 문화 산업 관련 전문 펀드 설립과 칭다오의 대규모 중형 문화 창의 산업 단지를 조성 중이다. 리 총재는 총 16,000여 평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는 중형 문화 창의 산업 단지는 칭다오에 위치한 완다 동방 영화 제작 센터와 협력을 통해 촬영과 제작에서부터 다양한 후반 작업 등 국내외 제작 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현지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단지 내외에 조성된 두 개의 인큐베이팅 센터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스타트업의 발굴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입주를 통한 추가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짜이의 인큐베이팅 센터와 산업단지는 성장성이 기대되는 증강, 가상현실과 콘텐츠 제작 등 문화창의 전반을 비롯해 영상기술, 관련 법률, 금융, 패션, 메이크업 등 창업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콘텐츠 외에도 하이테크 바이오제약과 웰빙, 환경보호 등 미래 먹거리 분야로 꼽히는 산업군의 스타트업 지원도 동반 추진 중이다. 리 총재는 정부 주도 펀드로 조성 중인 10억 위안 규모의 문화교육 관련 펀드가 마무리되면 다양한 국내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경쟁력 있는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UIA의 집행총재 및 러짜이 총재를 맡고 있는 리징나 씨는 홍콩 영화 살롱그룹 예술감독, 싱가포르 남태평양 예술대학, 영국 런던 예술대학교, 런던 미디어 대학 등 방문 교수로 중국 방송총국 올해의 추천 영화로 꼽힌 영화 동방 중국의 꿈 시리즈의 프로듀서로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했다.